I'm wandering round. That I don't fit at all. The morning rain clouds up my window. I can't see at all. And even if I could, it'll all be great. But your picture on my wall, it reminds me that it's not so bad. It's not so bad. 존경하는 김조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열성 팬스 댕입니다. 전 당신이 처음 김콩비란 이름으로 정글라디오를 활동한 시절부터 팬이었어요. 그땐 모두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했지만 전 멀리서 당신을 응원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온갖 악플과 비난을 피하고 힙합플레이어와 리듬으로 무대를 넓히기 시작했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그곳에서 당신들의 이름이 항상 빛났으니까. 여자건물들을 울리기만 하면 모두가 당신들을 찬양했죠. 전 당신의 신곡을 들을 때 항상 무릎부터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느꼈어요. 당신이 말 하나하나가 제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주위 친구들에게 당신이 음악을 전도하려고 들려줬지만 이게 음악이냐며 저는 학교에서 빵신부름이나 하는 찐따가 되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 해도 제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동안 당신이 소식이 없다고니 무슨 일이 있나요? 하루 한 개씩 올라오던 작업물들 도역센 통한 보이고 미래가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믹스해 입을 들어요. 당신은 정말 내 마음속 영웅과도 같아요. 전 남자예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학교에 선물비를 채우며 엄마가 준 급식비를 모아 이번 달에 성전환 수술을 할 거예요. 하리 수가 수술 받았던 곳에서 말이죠. 제 방벽에 당신이 브로마이드로 도배를 했어요. 오타쿠들과 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난 그들과 달라요. 당신의 노래가 살을 다우어서 따라 부르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지 말투도 당신과 비슷해졌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이보그가 된 느낌. 예, 사이코가 아니라 사이보그요. 매일 당신에게 팬레터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요. 하지만 뜨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번엔 제 사진과 함께 같이 보내기로 포토샵에서 제가 여자가 된 우리 모습을 가상으로 합성해봤어요.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영원한 댄스댕 키스. My teeth gone cold, I'm wondering why got out of bed at home. The morning rain clouds up my window. I can't see it all. And even if I could, it'll all be great. But your picture on my wall, it reminds me that it's not so bad. 열성 팬스 등에게 어제 매니저가 입이 찢어져서 저한테 달려왔죠. 팬레터를 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 적으신 전화번호를 보고 단숨에 전화를 드렸지만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복다리와 위치 추적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깜짝 놀래켜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는 길이에요. 놀랍게도 당신이 사는 곳은 저희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뻤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내 팬이 생길 줄이야. 차 안에서 긴장이 돼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 사 먹으려고 엄마 지갑에서 고불친 3,000원도 우동 사 먹는데 쓰지 않고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긴장돼서 배가 아파서 그 돈으로 표지를 사서 휴게소 화장실에서 똥을 쌌어요. 하지만 남은 2,500원으로 통감자를 사먹었지. 웃고 내 고향 춘천에 가까워지자 당신이 절실하게 보고 싶어졌어요. 열성 팬 앞에 직접 스타가 나타나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면서 혼자 존내 쪽에서요. 혹시 순간의 충격으로 휠체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도 있었지만 통감자가 맛있어서 금방 잊어먹었어요. 방금 당신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당신을 제 열성 팬이 아닌 한 마리 암키로 만들기 위해 온갖 치장을 다했어요. 머리도 신고 틀니도 갈아 끼고 강해 보이기 위해 발길을 시키고 장미꽃 한 다발을 손에 들고 문 앞에 배를 눌렀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고 역시절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받았군요. 히히. 처음 만났지만 저는 한눈에 당신을 알아봤어요. 당신은 트랜스젠더지만 괜찮아요. 전 당신의 미기정이 될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당신이 집에 들어갔어요. 당신이 차를 꺼히는 동안 저는 집구경을 하다 당신이 졸업 앨범을 봤어요.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당신이 남자일 때 모습을 찾아봤어요. 당신의 이름은 김창식. 헐.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개새끼 스댕에게 아니 창식이에게 야 너 뒤질래? 너 초등학교 때 나랑 딱지치기 하다 내가 니 딱지 닦아간 거에 대한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냐? 그깟 딱지가 뭐라고 나련 매기려고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너 존나 차돌 아냐 병신아. 너네가 와사바리 까서 뒷다리 미국수처럼 절뚝절뚝 절고 두 팔로 세상 한번 걸어 다녀볼래? 살수첨을 대포로 샤워 한번 해볼까? 응? 박장차 타고 춘천 닭갈비 뜯으면서 울도 한번 가볼래. 개새끼야 진짜 열성 팬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몇년 전 가족이나 로적에서 파버리고 짐 싸고 쫓아버린 내 아픈 기억이 있는 춘천까지 달려온 내 가족 병신이지. 춘천 막국수 국물에 머리 감을기 고래 자식아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변한 니 모습을 보며 솔직히 꼴렸어. 내 이상형이야 넌 나랑 사귀자 피스.